Sero un sesang muni yoyo ijo kede anineo Han geureum nomo nuni bushige pyeoryo jin sesangi nal bangijo 그대 곁에 다가가 안기고 싶어요 머물고 싶죠 그대라는 세상에 I love you, I miss you, I need you, I love you 사랑하게요 이 세상이 변